Sayonara no mae ni leko demo kokoro no meiro no nakatte mayo stereo karamo no e wakare michi wa showa kono ga chiri yokusada men naraba my left sweater 수수로 콧도바 칼도바 catch the loop 기미해노 호모이와 So many to let go 언부서 말라고 모토노 바타츠니 모도레 나이 level So be it don't cry I'ma let you go and fly 새 맛이 낙수로 힙이 Keeping myself busy 막이다 와스타메 오메가 온다 대주 내 모습을 알아나요 널 really 약힐 수 있대로 like tattoo 아 너 코로니와 모도레 나이네 길을 걷어 날아가요 내 Ain't no but 웃게 또 매도 your blame I'm done it it's time to say goodbye 사요나라 너 마엔이라고 대목 걸어 널 매일어 넌 아카데마요 스테레오 카라모노에 와카레미치 와서 스즈쿠다 I see.